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시간 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나는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봤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들어도 까먹고 말씀 전혀 보지 않고 또 하나님 계속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 아마 후자가 여러분들 많겠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 저 같으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기대하거나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과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한 것들을 말하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반응, 바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왜 합니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 바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먹고 살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아마 다 뭐 구하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그 중심은 같습니다.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내가 이 전제를 갖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 더 좋은 현실을 누려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지금 내 상황보다 나는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고 더 편해져야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우리에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단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보다 능력 많은 존재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나는 가만히 있고 나보다 능력 많은 존재가 역사에서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존재는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지금 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전제. 대부분의 여러분들 기도는 이 세 가지 전제를 깔고 갑니다. 어떤 종교에서든, 네, 그냥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냥 뭐 신이란 사람한테, 신이란 분한테 기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성향이 이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뭐예요?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현실을 누려야 돼. 더 좋아져야 돼. 행복해야 돼. 이것과,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날 도와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나는 행복해. 이거 세 가지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근거가 아닙니까? 누구나 이런 관점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누구나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들을 다 합리화시키고 이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바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다른 세계,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엄청나게 합니다. 물론 슬픈 현실은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은 기도를 하고 계시죠? 내가 안 봐서 그런 거지.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너무 안 해. 그래서 약간 제가 얘기했던 기도가 갖고 있는 그 세 가지 전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청년들은 기도에 대한 어떤 전제를 갖고 있을까 고민했는데 답이 좀 안 나오더라고. 왜 기도를 안 하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 전제를 가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뭘까요? 답이 없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대대로 되라 이런 거 아닌가. 뭐 그냥 사는 거지.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될 대로 되라 뭐 이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꼭 이 세 가지 전제를 깔고 또 기도하는 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그거를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말하는 기도가 다른 점이 뭘까요? 제가 제자연하거나 뭐 새신자가 하면 꼭 이 질문을 합니다. 마치는 사람 절대 없었어요. 배운 사람은 알죠? 기도가 뭐 어떻게 세상에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 있고 어디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랑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똑같이 그냥 내 욕심을 구해서 얻는 거, 열심을 내서 얻는 거 이걸까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우리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전적으로 다른 기도의 그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잠언 28장 9절. 그럼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진짜 의미를 알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 참된 기도의 의미를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잠언 28장 9절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이빨로 구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이렇게 외웠어요. 28장 9절이니까 그렇죠? 이빨로 구하는 기도 28장 9절 자, 여러분 외우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기도를 하는 거 그냥 기도하는 거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아니 기독교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겨요. 어떤 기도를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내는 그런 기도, 그거를 가증스러운 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가증스럽다는 게 뭐예요? 네? 우리 정토가 아이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를 딱 봤더니 아이가 갖고 있는 그 돈, 아이가 없어요. 아이 없는데 아이가 갖고 있는 돈, 막 부, 그 가문이 빠방한 거 이거 보고 아이를 막 쫓아다니는 거야. 아이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가진스러운 그런 만남이고 관계란 말이야. 가진스러운 인간이라고 그래, 그런 인간을. 그치? 정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고 그냥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과 권세를 어떻게든 내가 잘 다가가서 잘 거래를 해가지고 내 필요한 걸 얻고자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가증스러운 접근이고 가증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야, 너 돈 쫓아가지 마. 돈을 사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말씀에 이제 반응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야.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돈 안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이렇게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뭐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돈이 너무 좋아. 하나님 나 돈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난 행복할 것 같고 나는 그래요. 어? 돈이 나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 수 있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받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겠죠. 하나님 나 돈 그래도 나 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세요.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할 겁니다. 뭘로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데서 기대하지 마세요. 막 신기한 음성을 듣고 막 환상을 보고 그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뭘로 얘기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묵상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친구가 나에게 주는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소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가증한 거라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율법을 듣는다는 얘기가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는 거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일 나와라? 그래 주일 지켰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럼 기도해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아니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누가 나와요? 지금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오죠. 아까 잠언에 의하면 여러분들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대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저질렀고 간음도 안 했고 금식도 열심히 했고 또 소득의 11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너가 내가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듣냐 안 듣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뭘 하고 안 하고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괜찮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뭘, 하나님이 뭘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 원래 마음 중심으로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안 되면 한번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십일조도 냈고 뭐 이렇게 봉사도 했고 나쁜 일도 안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 축복해 주세요. 사랑 여러분, 율법의 용도는, 하나님의 명령의 용도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온 율법을 다 지켜도 만약에 한 개를 못하잖아요? 그럼 모든 율법을 우리는 안 지킨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하나하나,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은요, 다 하나님 자신의, 자신 전부의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범해도, 율법의 여러 가지를 지켜도, 하나만 범해도, 그 하나님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들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 하세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명령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명령은 왜 주신 줄 알아요?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십계명이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 얘기가? 늘 거짓말하는, 나를 폭로하는 거지, 거짓말 덜 하고, 조금 덜 하고, 더 노력해서 더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한 모든 내용들은요,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도덕과 윤리책으로 읽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보는 거울로 삼으세요. 아, 내가 좀 노력해볼까? 아, 애써볼까? 이렇게 가서도 안 돼. 여러분 자기의 죄를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내 더러움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보게 되는 게 바로 참된 그 복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얼굴도 못 들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충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바르게 아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을 시작하지만 그리고 정말 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이 일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데로부터 참된 신앙을 시작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순환과 고통과 그 지옥의 멸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나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지옥의 멸망을 벗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교실을 해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좀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은 완벽하고 거룩한 분이라면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나를 제대로 볼 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23절 오메 시간이 벌써 요한복음 16장 23절로 다시 가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 절 잠깐 보세요. 잠깐 일단 첫 번째 전제가 틀렸죠. 뭐죠? 나는 지금 내가 누리는 현실보다 더 나아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마치 제가 자주 듣는 예인데 연쇄살인범이 자기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감옥이 아니라 호텔에서 입고 싶대.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서 주는 그 음식이 아니라 부페를 먹고 싶대.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갈 그 엄청난 죄를 늘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좋아져야 되고 내 현실이 더 편해져야 되고 내 현실이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첫 번째 전제가 전혀 말씀 앞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그렇게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멸망할 그런 인간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걸 잘 읽어보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묻을 거다. 발음이 안 돼. 묻지 않을 거다. 안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묻지 않을 거다. 근데 뒤에서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뤄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믿는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신자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반드시 구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동시에 구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신자는 분명히 구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할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요?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갈 그런 거 여러분들 안 구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신자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인 동시에 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모든 삶의 육신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육신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그런 작품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또 고민되는 일이 있고 또 막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나를 사랑 안 해서 나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 상황과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유대인들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늘 기도하죠? 뒤에다 갖다 붙이잖아.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이름은 뭐예요? 부적인가요? 주문인가요? 내 모든 소원을 이렇게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자신의 육신에 어떤 유익이 될까 이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수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 좌편을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혼나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부지런히 했는데 정작 예수님 앞에서는 너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건 아니면 이제 곧 맞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갑니다. 부모가 그때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가 먼저 매를 듭니까? 아니죠. 네. 바로 매를 드는 나쁜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보통 얘기하죠. 얘야,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너한테 유익도 안 되고 내가 볼 때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말로 해요. 근데 말로 해도 아니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이 없죠. 맞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분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코 그 어떤 뭐 신앙의 과시도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고 온 어떤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을 이루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래.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을 가진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그거에 대해서는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도의 전제를 다 수정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 듣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네. 그런 여러분들, 이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 이거는 불편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귀찮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 기도의 첫 번째 전제가 뭐였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보다 더 좋은 현실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그거 버리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어떤 대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여러분들 받고 있는 거 너무 많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죄인 주제에 다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나보다 능력 많은 존재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러면 이거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내가 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흔히 잘못하는 기도가 뭐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서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열심히 연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제대로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르게 구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문제는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정말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진짜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하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대충 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간절하게 진정으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응답을 어떻게 기대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게 생기는 거, 뭐가 생기는 거 그걸로 응답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거거든요. 기도는, 응답은 항상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